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3돌새 섬에서 불멸의 꽃 김종일화 전시회가 13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개막됐습니다. 전시의 장애는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와 경의하는 최고령 영도자 김종은 동지의 혁명활동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또한 수백 쌍의 김종일화와 백두산 졸세민들의 불의의 거전적 노작들, 말리마속도 창조의 불길 드높이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현실을 소개하는 도서 잡지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전시의 개막식에는 몽골 국가대회의 몽골 조선의원그룹바 위원장, 몽골 김종일화협회 위원장과 몽골인민당, 몽골대외관계송, 몽골주체연구센터 등 여러 단위 인사들, 군중들,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 관계부문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몽골 예술인들이 준비한 예술 소품 공연을 관람했습니다.